이 시간에는 너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러병의 그 위훈 영원히 못 잊어. 사수한 로병들 감 높은 미운 세월은 흘러도 우리는 못 잊어 영원히 영원히 못 잊어 승절 밤하늘 수놓는 눈 추억토의 눈부신 불꽃 조국의 흉광을 얹어준 용들 그 삶을 전하네 어머니 조국을 피로써 사수한 로병들 감 높은 미운 세월은 흘러도 우리는 못 잊어 영원히 영원히 못 잊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쟁의 3년간 전쟁의 3년 세월 길었던 거 짧았던 거 불 속에 고통 속에 잠겼던 3년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새들이 싸늘히 쉬고 누웠나 이 땅에 모든 이들이 혈육 잃고 흘린 눈물을 영원히 잊지 않아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 인 흙보다도 단피가 더 밟히고 강들의 눈물과 피가 흘렀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참혹한 전쟁이었네 거리와 전쟁의 3년간 숨이 진 전우들을 묻지도 못했다네 독포질 희폭마저 총탄에 찢겼네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진경로 요로 나갔네 열정의 그리 부대들 전투포와 해친 그대들 영원히 잊지 않아 어떤 길이었는지 전쟁에 전쟁의 3년 세월 목숨과 맞바꾸고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네 귀한 곳 잃었지만 귀한 곳 얻었네 위대한 승리란 그것은 전쟁의 3년간 영원히 잊지 않으리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나는 생각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당에 드리는 노래. 아. 이상으로 너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